슬프진 않아. 너를 생각하다 문득 나른해지는 밤. 나도 모르는 이 마음 아프지만은 않아. 내게 찾아온 사랑. 난 시간을 멈춰 안녕이란 말도 다신 하지 마. 않는 꿈 It's perfect.